이 굴박스요. 어떻게 쌓을까요? 1번. 위로 쭉 쌓으세요. 2번. 이렇게 쌓으면 될까요? 3번. 굴박스 좀 빌려주세요. 4번. 굴박스를 가지고 올까요?